난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난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난 네 옆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왜 먼 곳만 바라보는지. 늘 남자친구 얘기라는 너, 온종일 행복한 네 표정 때문에 오늘도 너의 뒤에서 고백해. 혼자만 앓고 있는 비밀. 나도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혼자서만 고백하는 말, 너를 꿈꿔왔다고, 나의 바람이라고. 끝까지 하지 못했던 말. 우리 멀어질까봐, 멀리할까봐 차마 고백하지 못했어. 네가 욕심난다고, 너를 갖고 싶다고 언젠가는 말하고 싶어. 사랑해. 날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날 많이 힘들게 만들 거야. 머리는 날 말려도 가슴이 말해. 네가 없이는 안 된다고. 난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흘러도 날 잊는다 해도, 나는 행복해. 정말 난 행복해. 혼자만의